한양천리 떠나간들 너를 잊을 서냐 성황당 거기에 마루 나귀마저 울거는데 주냥아 우지마라 달래였건만 대장부 가슴 속을 울리는 힘이여 어느 때 어느 날짜 함께 즐겨 웃어보나 알쌍급제 과부보는 한양이라 주막집에 희미한 등잔불이 도포작을 적시었네 극제한 이더령은 즐거웠건만 옥중의 춘향이가 그리는 님이여 어느 때 어느 날짜 그대 품에 안겨보나